큰 소리로 말해서 우리 끝난 거라고 이미 이별이란 독이 너 모르게 어느쯤에 가슴에 퍼졌다고 내 사랑이 서서히 죽어가는 병 조금 아프지만 낫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걸 남김없이 기억이 지워져버려 서로가 남이었던 시간으로 되돌아가서 잊어지고 싶어 우리 만나 불놀이를 한 것처럼 같다고 쟤만 남아 첫 느낌조차 만큼 더 스무없게 된 거야. 난 너의 두 손을 마주 잡고서 숨미소로 말했어. 부디 행복하라고. 내가 주고간 상처를 꼭어루 만져 감싸줄 사람을 찾으라고. 조금 아프지만 낫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걸 남김없이 기억이 지워져버려 서로 가남이었던 시간으로 되돌아가서 잊어지고 싶어 지금은 너무 아파도 언젠간 너무 아마도 이마침 내 주먹마저 싫어져 입술을 닫겠지 내 품에 안겨 느꼈던 지우려 식은 눈물로 널 씻겠지